윤희용 전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30년 추억 속에 잠든 삶의 진리를 되새겨 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글에서 남편인 최덕신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지 벌써 온 3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만 900여 일은 백두산 위인들의 슬하에서 인생의 광명을 찾고 신인간으로 환생한 기간이었고 무한한 행복과 영광 속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깨달은 긍지 높은 나날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꿈결여도 잊을 수 없고 언제나 그리운 어버이 김일성 주성님과 위대한 김종일 용도자님의 품에 안기었기에 오늘은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90살을 넘긴 나이에도 노당 입장하면서 세상 만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 정치로 민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진심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은 온 교리가 안겨살 진정한 삶의 품이고 하늘 님의 나라이며 민족의 장창한 미래가 비껴있는 품이라고 격찬했습니다.